어제는 땅을 파 나무를 심었다. 과수원 팔리면서 뿌리 뽑힌 나무들. 어제는 언 땅을 파 나무를 심었다. 빈 가지뿐인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는 사과가 열릴지 모과가 아니면 복숭아가 열릴지 알 수 없는 그 나무와 함께 나야 할 겨울. 땅을 파는 동안 찬바람이 불었고 곧 닥칠 눈발이 먼 하늘에서 지켜봤다. 어제 곡괭이를 튕겨내던 흙, 속에서 긴장하던 뿌리. 봄 되면 잎 나고 꽃 필 것이다. 그때쯤이면 알 수 있으리라. 내 손 떠나지 않은 곡괭이의 지혜로 무슨 열매 맺을 나무인가를 나는 마침내 알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랫동안 아주 힘들게 곡괭이질 해오신 분들, 그분들께 오늘 첫 곡 힘차게 띄워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영화 Great Escape, 대탈주의 테마, 오늘 첫 곡으로 힘차게 띄워드렸습니다. 대탈주 이 영화를 생각하면 그 온갖 고난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 끝까지 그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스티브 맥퀸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힘드실 분들, 그 스티브 맥퀸처럼 낙천적이면서도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여유로우면서도 여러분 앞에 놓인 그 큰 문을 잘 넘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군 역북 심리에서 이재현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잘 들으셨죠, 여러분? 자, 제가 이 시간 진행을 맡으면서 아마 오늘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눈 게 오늘로 세 번째인데요. 늘 하는 말씀, 하는 말이죠, 제가. 수험생들은 주무세요. 지금 당장 끄고 주무세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는 수험생 아닌 분들과 함께만 같이 듣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전부 제외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아, 그래서 즐거운 얘기 좀 할게요. 크리스마스 카드 저 받았어요. 처음으로 여러분들 로부터 처음으로 받는 카드인데 강원도 강릉 포남동에서 고태일 씨가 주신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고 있거든요. FM 영화 음악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영화 시사회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34번가의 기적, 12월 중순쯤에 시사회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엽서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250분을 추첨해서 영화표를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도 보내드리고요. 조그만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그런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12월 3일까지 엽서나 편지 보내주십시오. 저희 주소는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블루스가 듣고 싶은 밤입니다. 이런 말로 오늘 띄우셨네요. 전북 1위 남중 1가의 김수현 씨. 제 여자친구들에게 이 영화 속에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자, 그 노래가 무슨 곡이냐면요. 영화 컬러 퍼플 중에서 실리에게 불러주었던 실리 부인의 블루스입니다.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에이스 오브 베이스, 본 조비 스팅, 스콜피언스 유튜브. 1994년을 마무리할 폴리그램의 최신 모음 앨범 슈퍼히트 2 폴리그램. 누가 초콜릿 시리얼 새로운 기쁨이 씹힌다. 초코바 기쁨 하나. 너는 나의 새로운 기쁨.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

영화 내게 너무 이쁜 당신 중에서 슈베르트의 알페지오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악장 아다지오 듣고 계신데요. 이 영화에서 제라르드 바르듀의 지적이고 예쁘고 정숙한 아내 역을 했던 배우 꺄롤 부키에였죠. 그런데 보기에 겨워서일까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마다하고 못생긴 여비서에게 빠지고 맙니다. 꺄롤 부키에는 이 내게 너무 이쁜 당신으로 89년도 깐느 심사위원상과 90년도 세자르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죠. 이번 주 FM 영화 음악의 Three Thumbs Up Movie는 바로 이 꺄롤 부키에가 20살 때 출연한 Dead Obscure Object of Desire라는 영화, 그러니까 욕망의 모호한 대상입니다. 루이스 부뉴엘 하면은 카트리네 드브누브의 샤브린느로 유명하죠. 욕망의 모호한 대상은 스페인의 위대한 초현실주의 감독 이 루이스 부뉴엘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1977년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덕망 높은 한 노신사와 젊은 여인의 아주 모호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노신사는 여인을 소유하기 위해서 체면이고 권이고 다 팽개치지만 여인은 그를 속이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르렌 디트리 주연의 1935년도 작품, 그리고 브리짓 바르도 주연의 1959년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두 편 다 제목이 여자는 악마다, The Devil is a Woman이었죠. 루이스 부뉴엘판의 여자는 악마다에서 주연을 맡게 된 꺄롤 부키에는 사실 프랑스 원로 배우인 미셸 부키에의 딸입니다. 그녀는 원래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던 철학도였어요. 그런데 20살 되던 1977년에 루이스 부뉴엘을 만나게 됐고 곧바로 그의 30번째 작품이자 최후의 작품인 이 욕망의 모호한 대상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꺄롤 부키에는 올해 37살로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데요. 꺄트리네 드누브에 이어서 1986년부터 지금까지 그 샤넬 넘버 5, 이 향수 전속 모델로 활약 중이지요. 꺄트리네 드누브나 이 꺄롤 부키에나 그 차가운 우아함, 그것을 겉으로 내걸고 이 모델로 활약 중인데요. 특히 그녀의 초기 광고 필름은 블레이드 러너의 리들리 스캇 감독이 직접 연출했던 아주 환상적인 CF였습니다. 그래서 CF계에서는 두고두고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는 그런 CF죠. 자, 이 꺄롤 부키에가 본드걸로 나온 007 영화가 있었죠. 007 For Your Eyes Only. 자, 시나이스턴이 주제가를 불러드립니다. 케미 언니와 잘 들으셨습니까? 서울 양천구 신정 5동의 최봉기 씨. 참 여자분이 성함이 독특하네요. 참 인상 깊은 성함입니다. 시나이스턴의 노래였어요. For Your Eyes Only. 영화 007 시리즈 중에서 띄워드렸고요. 깨롤 부케가 이 007 본드걸로 나왔었는데요. 영화 욕망의 모호한 대상에서 깨롤 부케의 역은 콘치타라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콘치타 역을 맡은 배우가 한 명 더 있는데요. 안젤라 몰리나라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콘치타 역을 두 명의 배우가 번갈아 가면서 연기한다는 얘기죠. 여자의 마음은 수시로 변한다. 뭐 이런 의미를 표현하려고 그랬다는데요. 어쨌든 간에 독특한 캐스팅 방식이죠. 아, 그리고 이 코치타에게 빠져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노신사 마띠유 역에는 페르난도 레이가 열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양의 이야기 프렌치 커넥션에 출연한 중후한 성격 배우죠. 참고로 또 한 명의 콘치타 역 설명해 드릴게요. 안젤라 몰리나. 이 여배우는 1492 콜럼버스에서 콜럼버스, 그러니까 제라르드 바르디유의 아내로 나왔던 그 배우입니다. FM 영화 음악의 Three Thumbs Up Movie. 오늘은 루이스 부니엘 감독의 마지막 작품 욕망의 모호한 대상 보내드리는데요. 이 영화는 야자수가 하늘 높이 치솟은 스페인의 거리 풍경 위로 오프닝 타이틀이 흐르면서 시작됩니다. 신분이 높은 프랑스 노신사 마테오. 이제 막 세빌리아발 파리행 기차에 올라탄 그가 뒤쫓아 달려온 한 여인에게 물바가지를 퍼붓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서 궁금해하는 승객들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죠. 몇 해 전 마티오의 프랑스 집에 콘치타라는 스페인 출신의 아름다운 하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점잖은 노신사 마티오는 그녀의 미모에 혹한 나머지 은근히 수작을 부리죠. 그러자 그녀는 그 이튿날로 사라져버립니다. 그 뒤 얼마 안 있어 마디유는 스위스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여행 도중에 노상 강도를 만나서 돈을 털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그 돈을 되돌려줍니다. 돈을 돌려준 사람은 놀랍게도 콘치타였죠. 그녀는 자신의 마드리드 집 주소를 가르쳐준 다음 자신의 향수 냄새가 배인 손수건 한 장을 슬쩍 흘려놓고 그리고 또다시 사라집니다. 마디유는 곧바로 마드리드로 가서 그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르바이트 무용수로 일하고 있고 또 홀어머니와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돈 많은 노신사 마디유는 돈과 선물로 모녀의 환심을 삽니다. 그런 그에게 콘스타는 폼까지만 허락하지요. 그런데 마띠우가 내친 김에 함께 살려고 서두르자 이번에는 모녀가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크게 상심한 마띠우는 파리로 돌아옵니다. 콘치타 생각에 젖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마띠우는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또다시 그녀를 발견합니다. Alors à demain. Qu'est-ce que tu dis? À demain pour déjeuner comme convenu. Qu'est-ce qui se passe? Au revoir, mademoiselle. Conchita. Vous étiez là? Je viens d'arriver, je prends mon service à midi. Vous travaillez ici depuis quand? 4 jours. Et pourquoi êtes-vous partie aussi sèchement? Sans laisser d'adresse? Sans donner de nouvelles? Vous le savez très bien. 마디우를 반갑게 대하는 콘스타. 그녀는 그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마디우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은 드디어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폼 이외의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완강한 그녀의 태도에 노신사는 애간장만 태울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마디우는 여자가 웬 젊은 녀석을 집으로 끌어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화가 치민 마띠우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녀가 프랑스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당국에 압력까지 넣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띠우는 또 콘스타가 보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스페인으로 건너가는 마띠우. 그는 물어물어 콘치타가 무용수로 일한다는 싸구려 술집을 찾아갑니다. 콘치타, un verre primitif, pas à Fanelia. Qu'est-ce que vous faites ici? Dehors, tout le monde! 술 손님들을 마구 쫓아내는 노신사 마띠우. 그녀가 그냥 무용수가 아니라 스트립 댄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띠우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춤춘 그녀를 용서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예 집까지 한 채 사줍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붙잡아두기 위해서죠. 그런데 콧노래를 부르며 그가 사준 새 집으로 콘스타를 찾아간 첫날 밤 그녀는 대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그에게 면박을 줍니다. 노망된 노인네라고요. 그리고는 노인의 눈앞에서 먼저 그 젊은 녀석과 사랑을 나눕니다. 그야말로 분노와 허탈감에 완전히 빠진 마띠우. 이제는 두 번 다시 속지 않으리라 결심하고는 숙소로 돌아와서 파리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숙소로 또다시 콘스타가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사주었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소유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상기시켜주려고 했을 뿐이다. 그 순간 마띠우는 그녀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리고는 기차까지 쫓아온 그녀에게 물까지 퍼부은 것이죠. 마띠우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끝마친 순간 콘치타가 나타납니다. Vous connaissez maintenant toute l'histoire. Et vous comprenez pourquoi j'ai parlé de la tuer. Certes. Non! Matteo에게 물양동이를 뒤집어 씌운 콘스타. 기차가 파리에 도착하자 이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정하게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는 파리의 번화가를 걷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콘스타가 또 토라집니다. 마디우가 그녀를 설득하는 동안 화면에는 바그너의 발키레 중 아리아 한 곡이 흐릅니다. 그리고 겨우 그녀를 설득해서 뒤돌아서는 순간 카메라 앞에서는 폭발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치솟아 오릅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납니다. 자, 이 마지막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Maintenant pour nous changer un peu les idées, cédons la place à la musique. Louis Buñuel 감독의 욕망의 모호한 대상 오늘 Three Thumbs Up Movie로 보내드렸는데요. 글쎄요, 참 영화를 보신다면 영화를 이런 사전적인 지식 없이 그러니까 여자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주인공이 두 명으로 나뉜다는 사실 없이 영화를 본다면 감독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참 혼란을 겪을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에서 베이미 여학생 편지 주셨는데 그 지금은 이사가 버린 친구 명정훈에게 참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편지에 가득 적어주셨습니다. 왜 직접 안 하고 저한테 이렇게 적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참 낙천적이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친구 같은데 옆에서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3 Thumbs Up Movie 시간 다음에는 항상 손님을 모시는 시간이죠. 영화 전문가가 나오셔서 영화에 대한 이 얘기, 저 얘기 함께 해보는 시간. 오늘은 2주 만에 영화평론가 서인숙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예, 아직 저는 제 차례가 멀은 줄 알고 마음을 푹 놓고 있다가 갑자기 역수를 받은 그런 기분이네요. 네. 요즘 장안의 화제가 굉장히 되고 있죠. 너에게 나를 보낸다. 예. 예, 이 영화를 좀 중심으로 해서 영화에서의 성 표현과 그리고 이 작품 자체를 좀 해부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참 평가도 이것저것 나뉘고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영화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 무슨 라디오 뉴스 시간에 갔다가 문성근 씨를 만났어요. 예. 근데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시던데요. 그 정도인가요? 영화가? 영화가 상당히 야하죠. 네. 그 포르노그래피를 전면에 표방하면서 이제 제작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네.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을 보면 그 포르노그래피적인 야한 영상도 한 몫을 하지만 그거 외에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구조라든지 법칙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아주 풍자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객들이 원하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제공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적인 허영심도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말투적인 자극도 만족시키는 작품을 가장 이상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품이 너무 말투적인 자극만을 채워주면 조금 좀 저속한 생각이 들어서 싫어하고 또 너무 영화가 고차원적이고 어렵다 그래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잘 믹서해 놓고 있으면 관객들이 가장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두 마리 토끼라고 근데 표현을 하셨는데 보통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그 둘도 다 놓치기 마련이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는 아닙니다. 이 영화는 장선우 감독이 이 두 마리 토끼를 아주 적절하게 잘 믹서해 놓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을 아주 적중시켰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장선우 감독이 굉장히 뛰어난 수완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것들이 잘 조화가 됐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의 애로물 하면 무조건 이제 벗기기만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벗기는 게 여성의 뭐 누드라든지 에로틱한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그 성적 쾌락을 은근히 제공해주는 쪽으로 나갔었죠. 물론 이 영화도 그 80년대의 그런 부류화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뭐 문성구 씨가 거의 뭐 고개를 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건너 건너서 들었는데 어떤 노부부가 이 영화를 봤대요. 근데 나중에 뭐 영화 극장 문을 나섰는데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표현이 상당히 노골적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될 텐데 그렇다면 그 기존의 2류, 3류 뭐 어떤 그런 애로 영화와 이 영화가 다른 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애로 영화가 갖고 있던 포르노그래피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네.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그 알파가 뭐죠? 예, 그 알파에 대해서는 조금 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 포르노그래피적인 야한 영상이 내용상이나 시각적으로만 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야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영화라는 매체 자체를 놓고 해부해봤을 때 상당히 성적 인간이 갖고 있는 성적 쾌락을 은밀하게 풀어주고 해소시켜주는 기능을 아주 본질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속성이 뭐냐면 관음주의적인 속성과 동일화작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관음주의나 동일화작용은 정신분석학에서부터 나온 얘기인데 영화가 이 관음주의적인 속성과 동일화작용으로 관객들에게 원하고 보고자 하는 성적 쾌락을 제공해주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음주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엿보면서 느껴지는 성적 쾌락이죠. 그러니까 네. 상대방을 엿보면서 느끼는 성적 쾌락인데 일종의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살면서 상대가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호기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문틈 사이로 보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성적 표현의 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슬리버에서 그런 경향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용상에서 어떤 사람을 엿본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만 네. 영화에서 스크린이라는 그렇죠. 것이 관음주의적인 속성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크린이 일종의 창문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스크린이 일종의 건너편에 있는 집 네. 미나 마찬가지인 네. 거죠. 그러니까 극장 안에서 어두운 공간에서 본다라는 것은 네. 상대방을 내가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본다라는 그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적 쾌락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본능을 예, 만족시키는. 예, 만족시켜주는 네.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스크린과 관객을 굉장히 밀착시켜주는 동일화 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동일화 작용은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프로이드를 재해석한 자크 락강이라는 네. 그 정신분석학자에 의해서 네. 맨 처음 사용됐는데요. 락강은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재해석하면서 상상계, 거울계, 상징계 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거든요. 네. 근데 영화하고 가장 밀접한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거울 단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 단계에서 보면은 아이가 자신의 자아를 맨 처음 발견하는 게 거울 단계인데 어떻게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냐면은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이미지를 보면서 자기의 자아라고 인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아라고 인식하는 그 행위를 볼 때 거울에 비춰지는 이미지는 환상적인 이미지지 실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환상적이고 허상적인 이미지를 자기 자신으로 오인하는 거에서부터 자기 자아를 실제로 자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어느 정도 네. 거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스크린이 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크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보면서 관객들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남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영화 매체의 이 두 가지 특성인 관음주의와 자기동일화 현상. 네. 이것이 이 영화, 너에게 나를 보낸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적인 이제 야한 장면을 볼 때 이런 네. 것들이 아주 극대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동일화 작용을 하는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스크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는 경우 여성인물들과는 거의 동일시를 하지 않죠. 관객이. 왜냐하면은 여성은 항상 성적 대상으로 보여지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은 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은 항상 바라보는 입장에 있는 인물과 동일화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나를 보낸다에서도 문성군과 정성경이 에로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고 그리고 정성경의 뭐 각선미를 보여준다든지 이럴 때 관객이 일체감을 느끼는 대상은 문성근의 시각으로 정성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네, 그 문성근 씨가 또 영화 속에서 화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화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화자는 아닙니까? 예, 나가 아닙니까? 나가 아니고 네. 정성경은 항상 보여지는 대상이고 문성근이라든지 여균동이라든지 그 밖에 남성 인물들이 극 내에서 정성경을 바라보거든요. 네. 그 바라보는 시각은 또한 카메라를 통해서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 카메라의 시선과 함께 관객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남성의 시각으로 정성경이라는 여성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카메라의 시각, 영화의 시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얘기가 뭔가요? 좀 뭔가 곡해 된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흔히 예를 들어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아주 야한 에로틱한 장면을 볼 때 한번 그 발견하셨을지 모르는데 거의 주된 표현이 대상이 되는 것은 여성입니다. 네. 남성의 감정 표현이라든지 남성이 표현의 대상이 되는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항상 그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시선이라든지 시점은 남성화된 남성 중심의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까지 주로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지금까지 모든 영화 거의 95%가 마찬가지고 네. 그런 식이었고 이 너에게 나를 보낸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극 내에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이 있을 때 항상 남성이 여성을, 여성 인물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 바라보는 시점으로, 시점샷으로 여성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그런 시점이 보여지거든요. 네. 그거는 곧바로 아주 직접적으로 관객이 그 여성의 신체를 아래 위로 훑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장선우 감독의 두 가지 토끼, 두 마리 토끼 중에서 일단 그 말초적인 그 즐거움이라는 부분은 해석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적인 허영심까지도 만족시킨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포르노그래피적인 말초적 자극을 그 만족시켜주는 건 똑같은데 네.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흥미로운 것은 제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병적이면서도 부도덕한 인물들의 그 코믹성이라든지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굉장히 재밌게들 보시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는 그 장선우 감독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나 법칙을 해부하고 있는 은밀한 코드들이 드러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본 법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상품으로 생각한다는 네. 것이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그 상품을 사는 구매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도 또한 상품이라는 사실은 쉽게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은임 씨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신의 능력을 팔고 그 능력에 따라서 지금 그 보수를 얻고 말하자면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자신도 자신의 능력을 파는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그 상품 가치에 따라서 또한 자신의 사회에서 지위도 결정이 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막연히 느끼긴 하지만 보고 싶지 않은 사실들, 이런 것들을 이 영화는 자각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 속에서의 문성근이라든지 여균동 같은 사람들은 사회 내에서 상품가치나 교환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은 인물들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문성근은 도색소설을 쓰는, 그러니까 주로 재능이 딸리기 때문에 표절을 일삼는 도색소설가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의 능력을 비굴하게 파는 비굴한 측면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균동 같은 인물은 은행원인데 자기가 실제로 되고 싶은 인물은 소설가였어요. 근데 8명의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꿈이 좌절된 상태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는데,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여러 억압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억압적인 상황을 인내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균동이라는 인물은 어떤 자신의 정신적인 자아를 상실한 인물로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성적으로 기능이 마비된 인물로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서 여균동은 현실 속에서 실현하지 못한 꿈을 자신의 상상을 통해서 많이 대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균동이 주로 갖고 있는 상상이 뭐냐면 보아니안 크라이드에서 총장면, 그런 것들을 많이 연상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억압된 욕망들을 실현시키고자 보이는데, 이 영화에서 남성의 성은 잃어버린 자아 내지는 정신적인 자아로 상징화되고 있고, 네. 또한 그런 실질적인 매개물로 총이나 펜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총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힘의 상징이죠. 그래서 흔히 뭐 총 하면 남성의 성을 상징한다는 거 많이 익히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네. 나중에 여균동이 진짜로 이제 소설가가 되거든요. 소설가가 됨과 동시에 이 여균동이 다시 마비된 성적 기능이 회복이 되고 자기의 잃어버렸던 자아를 찾는다라는 의미로 그 펜을 잡음으로 인해서 성적인 기능이 회복됐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문성근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는데, 문성근과 정선경이 어떻게 만나냐면은 정선경이 문성근의 소설을 읽고 자기가 꿨던 꿈하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그 충격을 받고 문성근의 집을 찾아와서 둘이 같이 동거 생활을 하는데, 문성근과 정선경의 관계도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라든지 진실이 부재된 어떤 시대상을 반영해주고 있거든요. 네. 둘의 관계도 교환 구조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선경은 문성근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은 소설가로서의 능력.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직접 허영심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그 대신 자신의 육체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나중에 그 문성근이 도색 소설가라는 것이 발각되면서부터 정선경이 육체를 주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표절 소설을 쓰지 말고 자신의 작품을 쓰라고 강요를 하거든요. 근데 문성근은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쓰지 못하고 그러면서 남자의 성이 마비되는, 그러니까 문성근의 네. 성 기능이 마비되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 내에서의 남성의 성은 어떤 정신적인 자아 내지는 힘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고 네. 그 대체적인 상징물이 총 내지는 펜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의 그 교환가치, 사회에서의 교환가치는 지적인 능력인 거죠. 네. 그에 비해서 정선경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회에서의 교환가치는 육체적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선경이라는 인물이 육체 하나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어가는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쇼윈도우의 아주 멋있는 옷이 걸려있으면 그 옷이 입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들어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나오는 장면에서 보면 그 정선경이 그 옷을 얻어 입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는 여공 출신이었는데 연출가의 눈에 띄어서 그 아주 이쁜 엉덩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쁜 네. 엉덩이를 마구 휘둘러 가지고 그 스타덤에 올라선다든지 이런 신분 상승의 네.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의 인물을 네. 봤을 때 굉장히 이분적 법적인 등식이 성립을 해요. 남성에서의 교환가치는 지적 능력이고 네. 여성에서의 교환가치는 육체적인 면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의 그 성격을 보여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부조를 드러내면서 네. 또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예. 보여주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본다면 포르노그래피의 그 표피 속에 사실 그 알맹이는 모든 것, 그러니까 성과 인간까지도 상품화되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자각시켜주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다, 그런 말씀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판도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속성을 자각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통 그 자본주의의 그 코드, 그 상징물 코드는 어떤 영화에서든지 볼 수가 있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코드는 깔아놓은 채 우리에게 아무런 해답도 제시하지 못한다. 예. 전 영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예. 없지만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셔서 네. 굉장히 제가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영화에서 결말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균동이 소설가로 데뷔를 하고 스타가 된 정선경이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책 2주의 화제 작가 이런 코너에서 그러고 이제 그 문성근은 글쓰기를 포기를 하고 정성경의 가방을 들어주는 못지로 전락을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이 너에게 나를 보낸다예요. 여균동이 영화 내에서 쓴 소설이 너에게 나를 보낸다고 그 내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기존에 지금 영화를 이끌었던 네. 새 등장인물이고 예. 그러면서 여균동의 입을 통해서 장선우 감독이 작품 의도를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불확실한 시대에 살았던 시대, 이 시대를 통해서 아주 병적이고 부도덕한 인물들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균동이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의 소설을 문성근에게 좀 전해달라고 정성경한테 부탁을 하면서 네. 그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소설 읽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풍자적이에요. 장선우 감독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영화하고 여균동이 쓴 소설이 동일한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한번 귀 기울여 볼 만한 것이지만 더 이상의 재고가 없는 그런 작품이다. 쓰레기에 넣어도 괜찮은 작품이다라고 우회적으로 아주 우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장선우 감독이 이 작품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선우 감독이 화원경을 끝내고 잠시나마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화원경에 대해서. 네. 근데 흥행적으로 실패를 하자 상당히 좀 좌절된 그런 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장선우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상업적인 실패에 의해서 그러니까 화원경이 상업적인 실패에 의해서 나도 흥행 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하나의 변신 내지는 그런 타협이었지 이렇게 진지하게 이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내 영화도 한번 보고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 얘기하고 직결된다. 아, 글쎄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이 영화가 자리 잡는 그 위치가 뭘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감독조차 이걸 단순한 어떤 흥행 영화, 상업 영화로만 생각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의 어떤 불확실한 가치관을 영화 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네. 연장선에서 이 작품도 그렇게 어떤 의미나 가치를 갖고 꾸준히 탐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네. 감독 자신이 그렇게 던져줬다고 하더라도 내용, 영화 내용상에서 우리들이 발췌해서 얻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은 보는 사람이 몫이죠. 예, 알았습니다. 예, 너에게 나를 보낸다. 오늘 서인숙 씨의 평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근데 듣고 나서 생각나는 건요. 장선우 감독의 그 눈빛만큼이나 모호한 영화라는 생각이네요. 자, 여러분들의 엽서랑 사연을 많이 못 소개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네요. 대신 서울,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는 서울 서초구 반포일동의 배지인 씨께 보내드리면서 오늘 신나는 노래로 마지막 장식하겠습니다. 강산혜 씨의 노래 참 좋죠? 너에게 나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하지만 모든 게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생각하면